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베트남에서 마약 유통을 한 한국인 두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형 선고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주차관리인이 11시간여 만에 검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한국인 두 명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대해선 매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최근 베트남 호찌민 법원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한국인들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한국인 김모 씨는 또 다른 한국인 강모 씨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남성은 216kg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한 명과 베트남인 등 16명도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죠. 2019년 베트남에서 화강암 수출 사업을 했던 김 씨는 이듬해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밀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한국의 인천항으로 보내려던 화강암 블록에 마약을 숨겼다가 현장을 덮친 베트남군과 공안 등에 적발됐는데요. 이때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등 40kg에 이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대부분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죠. 검거 당시 베트남 매체는 과거 20년 경찰 경력을 통해 이런 수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 직후에도 매체들은 김 씨가 면직당한 전직 한국 경찰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한국 경찰청은 김 씨가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죠.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나라인데요. 마약류를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요.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주차관리인이 1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에서 출근하는 80대 건물주 A 씨를 기다렸는데요. 그 뒤 건물주 A 씨가 나타나자 김모 씨가 A 씨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A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던 건물 관리인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는 12일 오후 1시 10분쯤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범행 11시간 만인 밤 9시 30분쯤 경찰은 KTX 강릉역 앞에서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김씨는 범행 이후 건물 인근에 숨어 있다가 오후 5시 30분쯤 달아나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증거인멸을 도운 40대 남성 조모 씨도 어젯밤 10시쯤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 씨는 평소에 A 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해 왔죠. 조 씨는 범행 장소 옆 모텔 업주로 김 씨가 범행 후 모텔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은 김 씨와 조 씨가 각각 살해 사실과 CCTV 삭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진술은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모텔 관리와 주차 관리원으로 김 씨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베트남에서 마약 유통으로 두 명의 한국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과 주차관리인이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많이 춥겠고요. 동해안 중심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입니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길거리를 걸을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에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체온 유지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형,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